햇살 가득한 어느 시간 속에 그대 목소리가 나를 깨우네. 분명히 들린 것 같은데 왜 둘러봐도 찾을 수 없을까. 함께 지내온 그때 시간들이 어느새 이렇게 흘러버렸나. 바보 같은 나의 머리는 아직도 너를 기억해. 습관처럼 집을 나서면 다시 한번 너의 모습 볼 수 있을까. 너와 함께 했던 기억 찾아 헤매다 어느새 나는 또 제자리.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나면 내일은 널 잊을 수 있을까. 고민해보고 고민해봐도 내 맘에 너 하나뿐인데. 아프겠지만 받아들여야 하겠지. 내 가슴 속엔 내 머릿속엔 영원히.